그러지 못하는 개울. 물이 작게 흐르는 개울. 그 한가운데 모래섬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은 튼튼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바지를 걷어올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뒤로 흐르는 물에 멱을 감는 아이도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애청자 한 분이 엽서에 적어 보내주신 시였는데요.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때문에 우리는 헌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비 오는 날 띄우던 종이배, 그 종이배도 잃어버렸고, 제비 지저귀는 소리, 엿장수 가위소리, 깜장 고무신, 그리고 설탕에 비벼먹던 술찌끼미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엊그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민학생들의 곤충 채집을 폐지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명주 잠자리와 비단 잠자리를 구별하고 또 여치와 방앗개비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배고플 때 간식으로 술찌끼미를 먹고 취해서 뱅뱅 돌았다. 그때 모서리에 찍힌 상처가 이거다. 가끔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그때는 참 힘들고 서러운 시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아슬아하게 아름다운 기억. 참 기억이란 이상해요. 그 기억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새 것보다는 확실히 헌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저도 헌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조지 빈스턴의 피아노 곡 들어봤습니다. 영화 컨트리. 리처드 피어스 감독, 제시카 레인과 샘 셰퍼드 부부가 시연한 컨트리 중에서 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인천 북구 산곡동에서 미연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연극 영화과에 계시는군요. 영화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시면서 민경이, 지민이, 길래 요즘 사랑으로 가슴 아픈 이 세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면서 신청하신 음악이었습니다. 자, 대구에서 찬미 씨. 이번에 소개해 주지 않으면, 이번에 소개해 준다면 이때까지 저의 편지 한 번도 소개해 주지 않은 거 용서해 드릴게요 하셨네요. 대구 동구 불로동의 찬미 씨. 이제 용서하시는 겁니까? 창규 오빠가 군대에서 아마 건강히 잘 지내실 거예요. 박창규 화이팅!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셨죠? 자, 제가 음악으로 위로해드릴까요? 아니면 격려해드릴까요? 수업시간 중에 편지를 쓰신 분이세요. 애들이 지금 막 웃어요. 애들이 또 모여요. 그만 써야겠어요. 하시면서 짝꿍 문형곤, 친구 전경선, 안창구, 그리고 안창규네요. 그리고 선호 생일도 축하해 오셨어요. 충남 서산 동문 31동의 이승재 학생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로레누드가 부르죠. Fallen.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승객이 가득 탄 버스가 시속 50마일, 약 80km 이하로 속력이 떨어질 경우 그 버스는 곧바로 폭발할 것이다. 전직 경찰 피스크, 데니소버는 현직 특수경찰인 잭, 키아누 리브스를 상대로 이런 위험한 게임이 펼치죠. 가진 걸 하고는 반짝반짝 잘 돌아가는 두뇌와 정의감에 불타는 가슴밖에 없는 잭. 아주 용감하게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 버스에 무조건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폭발물 장치의 천재인 피스크와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여나가죠. 마치 다이아드 자동차 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보고 나면 온몸이 긴장이 되고 아픈 영화입니다. 얀드봉 감독의 스피드, 들으신 노래는 이 영화의 주제가인 빌리 아이돌의 스피드였습니다. 이 스피드는 한마디로 제 기억을 맡은 키아누 리브스 영화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근육질도 아니고 브루스 윌리스 같은 터프가이도 아니지만 스피드에서의 키아누 리브스는 뭐랄까요? 펄펄 살아 숨쉽니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죠. 코폴라의 드라큘라에 출연할 때는 좀 이미지가 맹했죠. 그럼 맹한 이미지를 싹 씻어버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탄생한 액션 스타 키아누 리브스. 음악 한 곡 듣고 그의 얘기 계속하죠. 그가 FBI 수사관으로 나와서 매력적인 은행강도 패트릭 스웨이즈에게 빠져드는 영화죠.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 가는데 콘크리트 블론드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I want you.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제 여자친구가 계속 멋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서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삐져서 말도 안 해요. 잘못했다고 전해주실래요? 하셨습니다. 아, 전북 군산에서 일곤 씨. 제가 노래로 대신 마음을 띄워드렸어요. 콘크리트 블론드의 노래였죠. I want you. 영화 폭풍 속으로 포인트 브레이크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올해로 31살입니다. 그 헐리우드의 다른 어느 배우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배우죠. 아마도 그 머리 색깔도 까맣고 또 그의 얼굴도 동양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키아누 리브스는 다국적 혼혈입니다. 아버지가 하와이와 중국계 혼혈이고요. 어머니가 영국인입니다. 게다가 키아누 리브스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아, 이렇게 다양한 피와 문화를 물려받은 다국적 인간. 그런데 키아누 리브스의 어린 시절은 보통 아이들처럼 뭐 평범했다고 하죠. 9살 때 처음 연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뭐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정도였고요. 본격적으로 연기에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은 키아누 리브스가 15살 되던 79년 그때 연극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평소 너무 자유분방하고 성격이 활달했기 때문에 연극학교에 입학한 지 1년 만에 퇴학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학력 전부인 셈입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키아누 리브스는 17살 때부터 캐나다 TV에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반역이었죠. 그리고 TV 출연 틈틈이 무대에도 섭니다. 그러다가 1985년 영화배우로 첫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캐나다 영화인 영광의 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플래시댄스의 최초 선수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캐논은 자신의 이름이 자막에 세 번째로 오를 정도로 큰 역을 맡았지만 뭐 당시 반응은 별로였다고 해요. 이 영화에 출연한 뒤에 조연은 아무래도 조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85년 후반에 마침내 헐리우드로 건너옵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기대가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가고 싶다 뭐 이런 열망 하나만 갖고 영화의 메카에 뛰어든 것이죠. 그로서도 큰 모험이었겠지만 성공되는 언제나 늘 위험한 모험에 뒤따르는 법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키아누는 헐리우드에 정착합니다. 그를 정착시켜준 영화가 바로 약간 멍청한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Excellent Adventure였죠. 원제가 Bill and Ted's Excellent Adventure인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얌전한 곡 한번 들어보죠. 이게 가장 얌전하고 조용한 곡입니다. I Can Break Away 그룹 Big Pig 거대한 돼지가 부릅니다. I Can Break Away. 영화 Excellent Adventure 주인공 그룹 빅 피그의 노래였습니다. 89년작이었죠. 자, 헐리우드로 건너온 첫 해에 켄 리버스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러 편의 TV 영화에 출연합니다. 찰슨 브론슨 주연의 Act of Vengeance, 또 드루베리모어가 주연한 판타지 영화 장난감 나라의 크리스마스, Babies in Toyland, 그리고 린제 와그너가 나왔던 영웅인 이런 것들이 모두 당시의 출연작들인데요. 켄으로서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단역 시절의 기록들이죠. 켄 리브스에게 첫 기회는 87년에 찾아옵니다. 팀 헌터 감독의 컬트 무비 리버스 에지에 출연하게 된 것인데요. 이 영화는 16살 된 고등학생이 14살 된 소녀를 살해한 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당시 뉴스위크지는 가치관도 모랄도 없는 영화다 이렇게 호평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컬트 무비의 걸작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분위기는 트윈픽스와 비슷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촬영 감독이 같은 사람이고요. 팀 헌터 감독도 그 뒤에 트윈픽스 시리즈 일부를 감독했죠. 여하튼 켄 리버스는 이 리버스 애쉬 이후에 꽤 많은 영화의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한 여자아이를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The Night Before, 그리고 친구의 죽음 때문에 뻔나는 고교생으로 나왔던 Permanent Record, 그리고 연상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The Prince of Pennsylvania. 그런가 하면 가난하지만 섬세한 음악교사로 나왔었죠. 스티븐 페이스 감독의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 같은 영화들이 모두 그가 조연 시절에 찍었던 작품들이죠. 그리고 그 뒤 89년에 Excellent Adventure에 출연해서 아주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키아누 리브스가 서서히 자신의 시대를 예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오랜 무명의 생활을 견뎌낸 결과였죠. 탐 크루즈와 찰리 신 같은 대형 배우가 모두 배역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에게 낙점된 역이 있습니다. 바로 폭풍 속으로의 젊은 FBI 수사관 역인데요. 이 역할에 빠져있던 그에게 또 하나의 행운이 찾아오죠. 폭풍 속으로의 촬영이 잠깐 연기된 틈을 타서 출연한 영화가 아이다호, My Own Private Idaho인데 바로 행운의 영화, 이 아이다호의 주제가 장세였죠. 에디 아놀드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Cattle Call. Coyotes are howling way out where the dogs bawl. Whispers are a-jingling, a cowboy is singing this lonesome cattle call. Til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Ooh, singing his cattle call. For hours he would ride on the range, far and wid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qu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인천 동구 송림6동의 주정민 씨 잘 들으셨습니까? 에디 아놀드가 불렀습니다.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띄워드렸어요. 이 아이다호가 키아누 리브스에게 가져다준 행운은 비단 연기자로서의 인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가고 없지만 친구이자 의동생이었던 리버 피닉스와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키아누 자신의 말처럼 아이다호가 안겨준 최대의 선물이었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리버 피닉스의 전 약혼녀였던 마사 플린튼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땐 그저 얼굴만 익힌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뒤에 바람둥이 길들이기, I love you to death를 촬영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가 아이다호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읽을 만큼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됐다고 하죠. 하와이 말로 산에 너무 부러우는 산들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키아누, 그리고 자유의 강을 상징하는 리버. 정말 멋진 인물들이죠. 이런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우정은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까지도 부러워할 정도로 돈독했었습니다. 그러니 리버 피닉스의 어이없는 죽음이 키아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는 짐작이 갖고도 남는 일입니다. 구스반 산트 감독에게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언제든지 출연하겠다고 말했었죠. 리버 피닉스와 키아누 리브스. 하지만 구스반 산트의 최신작에는 키아누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번에 키아누가 보여주는 모습은 인디안 소년 같은 야생적인 청년이라고 하죠. 음악 들어보죠.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이 영화는 컨트리 여가수인 케이디 레니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들려드렸죠? Sweet Little Cherokee 들어봅니다. 산들바람 같은 노래가 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친한 친구 민호 선규 정호에게도 작은 목소리로 웨이트고라고 속삭여주라고 했죠. 아, 서울 송파구 오른동의 장재원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중에서 Sweet Little Cherokee, KDLA의 음성을 띄워드렸습니다. 캐노 리버스, 정말 오랜 무명 시절 끝에 스타로 발돋움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 70% 정도는 타고난 매력과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나머지 30%는 그간 유난히 감독운이 좋은 배우라는 그 사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다. 여배우 중에서는 위노나 라이더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캐노 리버스 역시 위노나 라이더 못지않게 아주 좋은 감독들, 좋은 작품과 계속 궁합이 맞는 그런 배우입니다. 리버스 엣지의 팀 헌터 감독이 그렇고요. I Love You to Death의 로렌스 캐스텐 감독, 또 폭풍 속으로의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 아이다호의 브루스 반센트, 드라큘라의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허서동의 케네스 브레너, 그리고 최근작 리틀 부다에서의 베르나르도 베르토르츠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키아누 리버스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서 화면에 옮겨놓는 대감독들이죠. 키아누 리버스는 또 스필버그 사장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스필버그가 제작을 하고 조지 루카스가 감독한 폴라 압둘의 뮤직비디오 러쉬 러쉬가 그것인데요. 이 비디오는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응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죠. 이 뮤직비디오에서 키아누 리버스는 폴라 압둘과 아주 뜨거운 장면을 과감하게 해내서 섹시스타라는 별칭을 얻어내기도 했답니다. 작품보다는 감독이 마음에 들어서 출연했다는 영화 허서동 중에서 한곡 들어보죠.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작품이죠. 여기서 키아누 리버스는 댄저 워싱턴의 동생으로 아주 드물게 못된 악역으로 나왔었죠. 그래도 참 잘 어울렸던 생각이 들어요. 대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헛사장 중에서 들어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Sign No More Ladies. 생각이 날 때마다 술을 마셨더니 이제는 술만 마시면 생각이 나네. 인천 남구 옥년동의 김태진 씨. 김태진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Sigh No More Ladies. 전 들을 때마다, 이 곡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헛소동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키아누 리버스는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왔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는 극중 인물을 자신을 몰입시켜 나가는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그를 펑크 스타일의 청년에서부터 부기영화를 거르고 길 떠나는 십자일타 이르기까지 성폭의 변신을 하게 만드는 비결이지요. 다국적 혼혈화라는 캐릭터를 오히려 장점이 되게 잘 극복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터프함, 근육질 이런 단순함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는 영웅이 될 수 없는 시대죠. 이런 흐름 속에서 헐리우드는 새로운 영웅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지성적이고 내면적인 분위기에다가 로맨틱한 감성까지 골고루 갖춘 키아누 리브스야말로 이런 데 적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칭찬했나요? 여하튼 그가 90년대 들어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극부상한 배우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영화죠. 리틀 부다 중에서 메인 테마 띄워드리겠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입니다. 마크 노플러의 곡은 한 곡도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은하고 명랑 유쾌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특이성이 있죠 하시면서 서울 마포구 아현이동에서 이승수 씨가 지영이와 듣고 싶다고 꼭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칼 중에서 포테이토 피킹, 감자 캐기였습니다. 그 아일랜드에서 감자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었죠. 이 칼에서는 이 포테이토 피킹이라는 곡에서는 정말 아일랜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엊그제였나요?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던가요? 월드컵 축구 네덜란드의 아일랜드가 져서 16강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중국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일동의 양경화씨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광주 서구 서희동의 노미나씨의 신청곡 골라봤습니다. 밤에 쓰는 편지는 결코 붙일 수 없다는 명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붙인다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꼭 그 뭐랄까요?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어머니에게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노미나 씨와 동감입니다. 신청음악 영화 La Lectrice, 책 읽어주는 여자 중에서 콩스탕스의 테마입니다. 이 영화에는 베토벤의 곡이 전부 주인공들의 그 성격이나 심정에 맞춰서 테마로 쓰이고 있는데 콩스탕스의 테마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7번 작품 31의 2 템페스트입니다. 경남 함양의 맹계산씨 친구 진선이와 함께 들어주세요. 아 이거군요. 지금 되는 대로 됐죠.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은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